그건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다난 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말든 하늘아 그건 함께 났던 사람들을 잊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슬퍼선 넌 너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담궁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고 잠들어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너란 아는 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보며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